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헛되이 떨어지지 않고 열매로 돌아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말한 것은 너가 아니오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오직 성령이 역사해 주이사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의 자유함과 진리의 풍성한 사랑과 또 진리의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혹 잘못된 그 이단 사상인 레마 사상을 아십니까? 그 한 A 목사는 제가 레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참된 신앙의 삶을 맛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무엇인가 한 차원 높은 신앙을 누리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을 그 정리하자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원어상 로고스와 레마 또는 레마로 구분된다는 것이고 또 둘째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며 레마는 깨달아진 말씀 또는 나의 것이 된 말씀이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로고스는 객관적인 말씀이며 레마는 주관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살아있는 역동적인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A 목사에 의해서 적지 않게 그 퍼져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을 펼칩니다. 그에 한번 그 직접 그 A 목사의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고스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말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개인에게 특별히 주어진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믿음을 생기게 하는 말씀이 헬라 원어로 레마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로고스와 레마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성경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는 그 구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그 레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구절이 갑자기 가슴속에 부딪혀 불길을 일으키고 우리를 그 사로잡는 느낌을 줄 때 그 말씀이 곧 레마입니다. 레마가 주어지면 기적적인 믿음이 생기고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인 레마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시작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야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그 주님의 일을 하고 그 주의 뜻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성경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계획적으로 그 주님의 사역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가 이제는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하에 있었는데 그가 그런 계획하에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그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이사 그 유럽 쪽으로 복음이 먼저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심있게 나아가고 전진할 때 그냥 그 집안에서 기도만 하고 무슨 감동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계획하며 나아갈 때 또 주를 바라보며 주와 그 소통하며 대화하며 깨어있을 때 그런 하나님의 그 환상과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 A 목사님의 책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에 그 말을 읽었는데,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고 맞는 말 같습니다. 이거를 그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그 영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우리 마음 속에 그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것을 순종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성령님의 그 감동된 말씀을 받았느냐?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주 묻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 음성 들었니? 하나님의 그 뜻이니 그것이? 기도해 봤니? 이런 많은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그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 위험한 독소들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가 될 때, 그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성경에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며, 아멘하며,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혹 전도하라. 이런 말씀이 음성을 듣지 않고 또 그런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기록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는 그뜻 가운데 이해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고 또 그것을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으로 또그 성경 안에 있는 그 원어적으로 봐도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 A 목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로 표현되는데 그 의미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로고스는 일반적으로 쓴 말씀이고 레마는 개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 특별한 말씀이 소위 기적도 일으킨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로마서 10장 17절을 들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그 말씀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레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마의 말씀이 바로 믿음을 일으킨다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과연 위의 주장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로고스와 레마로 구분된다는 게그 핵심인데 이두 용어로 구분되기 때문에 의미도 다르다는 그 말이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에 그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이란 단어 중에 로고스와 레마를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지금 이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은 그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7장 그 1절과 7장 7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7장 1절에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 다음에 7장 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7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여기서 소문은 말씀입니다. 그걸 소문으로 표현한 거입니다.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이 그 레마의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무려 18회를 사용했고 또 사도행전은 14회, 요한복음은 12회, 또 로마서는 4회가 그 4회 정도를 그 레마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이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모든 말씀을 백성에 들려주시기를 마친 게 바로 레마고, 그 다음에 7절과 17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로고스고, 또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레스에 대한 이 로고스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로고스와 레마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그 특별하게 그 기록된 말씀이다. 그것과 또 레마는 감동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구별하고 있지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로마서 9장 6절과 9장 9절, 그리고 로마서 9장 28절, 그다음에 로마서 10장 8절, 10장 18절을 보면 그 9장 6절에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9장 9절에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로마서 9장 1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피하시고 끝내시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8절에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그 말씀이란 단어가 모두 6개가 나오는데 어떤 것이 로고스고 어떤 것이 레마일까요? 어떤 것이 그 로고스로서 그 기록된 말씀이라는 그 로고스의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감동된 말씀, 레마라는 뜻으로 여기에 그 여기서 그 구분돼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정확하게 얘기하면 로마서 9장 6절, 9장 9절, 9장 28절 그 9장은 모두 로고스고 로마서 10장 8절, 로마서 10장 18절에 얘기했던 10장은 모두 레마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그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우리에게 감동된 말씀이다, 주어진 말씀이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봐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 쓴그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하는 것은 성경이 스스로 지지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로고스와 레마를 특별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하는 이들의 그 구분법에 따른다 하더라도 그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라는 의미처럼 보이는 말씀이라는 그 성경 구절에 로고스와 레마가 섞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그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가 바로 레마입니다. 그다음에 그 레마가 일반적인 말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여기서 말마다 증참케 하라가 바로 레마입니다. 일반적인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고스와 레마가 한 문장에 동시에 사용되는 예가 있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가 할때 여기 이 말을 할 때가 뭐 같습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와.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와. 여기가 레마 같지 않습니까? 그 굳이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감동된 말씀이 레마라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와가 이것이 오히려 그 레마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가 레마고, 그럼 베드로가 이 레마를 할 때에 성령이 로고스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예로 우리가 들자면 이두 용언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로고스와 레마라는 그 단어를 그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용례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용어를 구분하여 다르게 사용하려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행위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그 주장은 옳지가 않습니다. 이런 그 레마의 그 사상, 잘못된 이런 사상은 아주 비스무리하게 우리의 그삶 가운데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자는 그 레마의 말씀이 올 때까지 그런 움직이지 않고 기도만 하며 기다리는 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레마의 말씀이 들려와서 그런 성령의 감동이 들려와서 음성이 들려와서 그 움직여야지 스스로 행동하면 율법에 속한 자요. 율법에 속한 자는 생명에 속한 자가 아니요 급기야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까지 말합니다. 참으로 심각합니다. 이 근래에 만난 어떤 목사님도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미혹의 가르침에 조심하십시오. 분별하여 들으십시오. 그 어리석게 가만히 앉아 성경의 말씀을 감동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분별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즉시 순종하여 그 말씀이 축복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입니다. 진리이며 당연히 이 모든 말씀, 모든 말씀에 예,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감동된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뜻입니다. 이런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요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이런 사상은 되게 위험한 사상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라 감동이 안 됩니다. 전도하라 감동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전혀 감동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감동이 안 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 뜻인 걸 알고 순종하고 노력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도로 또 자녀로서 당연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그 본 말씀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장 7절부터 10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할 것이요 라고 막 단언합니다. 그러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니 믿을만 하시니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성화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의 피 안에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그 완전히 이루신 그 의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성화의 영역까지만 우리는 그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열매라고 말해주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그 성령을 쫓아간다면 영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열매가 아닌 바로 성령님의 열매라고 확실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열매를 맺는 나무, 본질적인 변화, 거듭남, 회심,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 의와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태어난 아이가 그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 같이 또 한 번 아장아장 걷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어느 순간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것 같이 또 어머니께서는 수없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에게 아기에게 말을 걸고 또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수없이 말하면서 어느 순간 아기는 엄마, 아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며 또 이제 장성하면서 아버지와 그 어머니와 대화할 수 있는 장성한 그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주었느니라.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낳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 낳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의 결실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 새롭게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그 성화의 과정들이 있음을 우리가 점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성화 안에 그 중심은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 이 말씀 안에서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로 알고 그러면서 또 성경이 말하는 그 성화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여기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 하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 우리 모두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는 모두 살았다 하나 그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죄의 싹인 사망을 깨뜨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사망의 대가인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예수의 피 안에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자녀된 것을 계획하셨다. 자녀된 것을 섭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짓기 전에 창세 전에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그 뜻을 성경은 그 에베소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십자가의 안에서만 그리고 또 그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그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아,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저 처참함과 비참한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 내 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죄인인 것을 십자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풍성한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그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 사망의 열매를 맺는 나무인 것을 알게 합니다. 보게 합니다. 인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더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1.1획이라도 영원히 이 천지는 다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이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 그의 본래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그 거울 앞에 사망의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그 사망의 옷을 입고 있는 나를 그 십자가 안에서 사망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움과 거룩함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사망을 보게 하고 그 사망 안에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또 그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를 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그 율법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오히려 그들에게 거친 돌, 걸리는 돌이 되었습니다. 그 율법의 의로움과 거룩한 빛 앞에서 자신의 죄가 그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가 없다라고 외칩니다. 또 그러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살 수 있다. 나는 이것을 행함으로 그 의로 나는 그 행위의 의로 내가 거룩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런 자는 진리가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 1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율법을 폐하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만 빼고 10계명의 9가지 계명이 다 지켜 그 여기에 나옵니다. 또 안식일은 그 영원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었다 이렇게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의 의와 거룩함 또 율법을 그런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뭐 지키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은 그 로마서에 영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을 쫓아 그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을 이루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율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으로서 그 두려움 가운데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녀 만들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평안 안에서 율법이 성취되고 성화는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마음을 주장케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평강 안에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바로 율법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종으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강 안에서 율법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로 그 사망을 낳는 나무가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로 본질적인 변화,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레마 사상은 무조건 뭐 전도하라 이런 것까지 자신이 하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이 자신이 하면 레마의 말씀이 없이 어떤 음성의 그 감동이 없이 자신이 한다면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것이요. 율법적인 것은 생명이 없고 또 극단적으로 뭐 구원받지도 못했다. 거듭난 자가 아니다. 이런 데까지 아주 미혹하는 그런 말까지 나아갑니다. 얼핏 보면 그 진리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고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감동 안에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 바로 모든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때들었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자녀로서 아버지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해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요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 성화의 중심에는 가장 먼저 진리,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 칼빈이 그 말한 그 성령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술에 삼아 오신다. 이것을 아주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신앙생활에서 너무 그 신비적으로 또 어떤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그 성경도 무슨 성령이 그 감화 감동해서 깨닫고 알게 하신다고 분명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들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만든 그런 법칙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도 무려 부르시고 13년의 그런 연단과 성경을 그런 배우는 것과 또 혼자만 쓴 것도 아니요. 베드로와 아나니아와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를 체험하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도 3년 반 동안 배웠습니다. 이런 그 가르침, 그것을 그 여러 번 말하지만 교육 그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시간을 보면 지금의 그 10년의 그 우리가 배우는 그 기관, 대학 기관에서 10년 동안 배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 성령의 감동과 그런 부분 쪽으로 잘못 들어가면 그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분명 그 사도를 3년 반 동안 가르쳤고 또 사도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도 그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 자라난 것이며 또 그들도 그 가르침 안에서 또 전파되며 또 그 가르침이 증거된 겁니다. 또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와 과정들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너무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좀 핵심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 안으로 돌아옵시다. 그 율법,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거나 또 지키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또 신약에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계명 중에 9계명은 분명히 나왔고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안식 그것을 표현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모든 것이 신약에 다 같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의 그 궁극적인 것은 바로 너가 죄가 있는 것을 알라. 너의 그 죄를 그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안에 의와 거룩함은 그 영을 쫓아 행할 때 자녀로서 평안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7장에 오랏 곤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구할꼬 선은 원하나 죄가 나를 사로잡는도다 라고 탄식하며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8장에 감사노니 이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것이 바로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율법은 사망의 몸을 보게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보게 하지만 우리 자신의 죄됨과 사망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의 그 죄를 또 보게 합니다. 그 십자가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또그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또 십자가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그 성화, 그 성화가 그 완전한 그런 우리가 성화됐다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시 태어났을 때 넘어져서 아장아장 걷는 것 같이 그런 성화의 과정들, 자라남들, 또 엎어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원문의 뜻은 그게 진행형으로 그 궁극적으로 그가 회개에 이른다, 죄에서 나온다, 그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서 이렇게 나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곧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며 거듭난 자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성령의 그 능력이 그 안에서 자라나게 나타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성화, 그 성화의 그 자라나는 과정들을 바로 이해합시다. 성경이 그 모든 말씀, 바로 성경의 모든 말씀,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이 성화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겠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의로움 가운데 내가 쓰겠다, 그리고 구원 받겠다, 그 율법으로 내가 내 자신이 거룩해졌다, 율법을 난 지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입니다. 이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 순종하면서도 많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태어났지만 어린아이가 한번 걷기 위해 수없이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그 사망의 몸 안에서 그 원수된 죄는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비답해서 우리의 그 사망의 몸의 그 죄들은 꿈틀거립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아빠 아버지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모든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우리의 삶에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의 비침, 또 율법의 의와 거룩함의 그 비침, 우린 그 안에서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에스겔과 에레미야의 그 말한 것 같이 새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죄된 세상에서 바울처럼 사망의 몸 안에서의 그 죄의 탄식 가운데 거하는 그런 현실에 우리는 부딪힐 것입니다. 이때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복종케 하며 완전한 그 영화를 이루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삶,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아빠 아버지의 역사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 이 삶 중심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 기록된 모든 말씀, 그 말씀에 예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한 발짝 한 발짝 미소 짓는 아버지를 바라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아장아장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새롭게 태어나 성경의 말씀에 예하며 적극적으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고,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 가운데 쓰겠다. 이것에 나아갈 때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며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율법 안에 있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 두려움과 떨림과 그런 것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그 성령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평강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것이 이런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나와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또 설교되는 모든 물들이 이런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바로 알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성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 성경이 중심이 되어 예하는 아멘하는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로 반응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세상에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짐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여 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한 번 더 보혈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해치보다 능력 있는 말씀 친구들에게 어린